This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It's beautiful life 너의 뒤에 서 있을게 Beautiful love 하늘 아래 너와 있다면 숨 쉬는 것만으로도 좋아 It's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미치도록 널 사랑했었던 날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너를 잃고 싶지 않아 Beautiful my love Beautiful my love Beautiful your heart It's beautiful life 세상에 너와 닮은 추억이 또던 그러니 내게 남겨져 있어 너와의 기억 너와의 추억 Sorrowful life Sorrowful day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내게 Sorrowful life Sorrowful day 내 곁에서 떠나지마 추억 속에 내 살지 않도록